조체 106, 2017년에 저음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 발사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광장과 만수대 언덕, 조체 사상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 량안에는 축포 발사를 보기 위해 모인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로 흥성이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 0시 제야의 종소리와 설루나 내려라의 노래 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각양각색의 축포들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